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에 의하면 7일 남조선의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 성원 8명이 단체 성원 김혜영이 중병을 앓는 몸으로 13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합세하여 무기한 억중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사람일보에 의하면 3일 프랑스 파리에서 남조선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국제위원회의 주최로 량심수 석방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